Oh yeah, check this, check, check, one. Young Dogs. Oh yeah, check this, check, check, two. 한 번만 안아주세요. 마지막 밤이잖아요. 이렇게 엉클어도 내 맘을 달래주세요. 한 번만 알아주세요. 마지막 부탁이에요. 이렇게 그대 그냥 가버리시면 다신 볼 순 없잖아요. 들켜버린 눈물도 싫은 언니 그때 모습과 그때 목소리 이제 희미하게 지워져 여기 어둠 속에 아주 멀리 그대 멀리 보낼 수 있을 것 같아. Thank you.